조선에서 세형의 공작기계들이 개발 생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품들이 국산화된 새로 개발한 CNC 구가공반과 CNC 내면 외면 연마반은 첨단 설비들로서 기계가공품의 정밀도를 설계의 요구대로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이 시운전 과정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확증되었습니다.